조선노동당 창건 이룬안돌스의 점에서 캄보지아 통신 방송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사라 라디오 방송과 FM 90.5 방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26년 10월 17일에 결성하신 다도제국주의 동맹은 조선의 사회주의 위협과 세계 자주화 위협을 현명하게 용도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역사적 뿌리라고 하면서 터드의 강령이 조선노동당 강령의 기초로 된 데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국가 라디오 방송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의 한 길로 확신성 있게 이끌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긍지는 김종은 위원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에게 당 창건 이룬 한돌세에 저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아까비 통신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전했습니다.